너는 나의 star. Oh, oh. 하루가 지나가 같은 꿈을 꾼 거야. All of my dream. 별빛에 비친 너의 모습 보면 떠르기 okay. 있잖아. 줄게. 처음 나를 보면 밝게 웃어줬던 기억들이 날 지금도 미소짓게 해. 우릴 아프게 했던 시간들 다시는 없을 거야. 오직 너 하나 매일 너만 생각해. I believe 매일 너를 기다려. Love for you 참 고마워 내게 와줬어. 널 위한 멜로디 널 위한 sunshine. Thank you.